남조선 신문 노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노총 소속 울산지역 노동자들 2만 7,500여 명이 박근혜 폐당의 구조조정 노동계약 노조탄압에 맞서 7.20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4일 울산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었습니다.